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혼돈의 시대 속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교만한 것들, 우리의 거짓된 의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라도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하다 보면 또 성기는 이들이 또 와야 하고 또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음성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귀를 집중하시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싶지만 외출도 조심스럽고 몸과 마음이 다 휴식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왕 견디는 거 마음만은 기쁨으로 봄을 맞으시고 겨울 같은 굳어진 마음들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체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수요예배 말씀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더욱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의 깨어를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찰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 엄중함을 여러분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잘 따를 수 있겠어요? 정말 잘 알아야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건강하게 비춰지지 않는 여러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한 말씀의 기초에 의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분의 무엇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복음적인 삶, 내 신앙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그 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신자로서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눈앞에 어떤 실리, 어떤 이익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이 세상의 그 기준 앞에, 가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스도인 다음의 이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명분, 이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실리 앞에 맥을 못 치고 살아갈 때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 명분은 우리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명분,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명분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나에게 어떤 실리와 유익을 가져와도 내가 지켜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실리와 유익을 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근거와 명분이 확실히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와 노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분의 싸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라. 십자가를 지라.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는 실리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죠. 신앙인은 명분 갖고 싸우는 싸움이지 실리 때문에 나의 명분을 버리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리를 다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리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실리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익에 안 끌려 다닐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명분,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욕망과 실리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실리 앞에 막상 맞닥뜨리면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실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런 방식은 안 되겠습니다. 실리가 아무리 많아도 명분이 분명하면 실리를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신앙의 명분, 근거, 이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욕망과 유혹과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명분과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갖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의 거센 흐름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진 명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명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기초요, 명분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먼저 씌어진 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뭔지 잘 아시죠?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언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메시아시며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해방자다 라는 이 놀라운 선포이죠. 한 번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놀랍고 벅찬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들어왔잖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딱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 마가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되고 정말 가슴이 벅차게 뛰어대는, 벅차오르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이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단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냥 한번 기록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글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마가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글을 기록해서 어디에 보내려고 한지 아십니까? 마가가 이 글을 쓴 것은 당시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로마에서 심하게 박해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주 68년에서 69경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몇 년에 멸망당했습니까? 주 70년에 무참하게 멸망당하지요. 바로 그 즈음에 일어난 이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태를 보고 마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비극과 박해가 교회 안에 들이닥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마가가 쓴 글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어갈 때 신리를 포기하고 신앙적인 명분을 지키다가 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 당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명분, 그래서 이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명분 때문에 마치 농기와 같이 순교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명분을 지키며 죽은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밀고하기도 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밀고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풀려나 목숨을 유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순교하는 일 못지않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서 자기는 살아남은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2절 한번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밀고 해서 죽이는 일들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로마 시대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끔찍한 혼란의 시대를 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순교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밀고를 하는 사람들 역시 아주 실패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비록 자기는 살아남았어도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범민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실패한 교회를 향하여 마가는 이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특히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잘 묘사되어 있죠,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또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런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라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의 사랑과 그런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복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절, 이첫 문장부터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겠지만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깊은 질문과 정말 이 심오한 이 물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며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깨닫게 하려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의 아들은 곧 로마 황제뿐이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의 아들, 이 시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신의 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살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위험하고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이며 저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정말 시작부터 발각되면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불운 문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이거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개인적인 삶을 볼 때에 마가도 한때는 실패를 경험한 자였지 않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견 차이가 생기고 힘들어서 바울을 떠나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실 마가도 굉장히 힘들고 실패의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특히 마가는 이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실패해본 이가 거침없이 4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마가는 이 위대한 마가복음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마가는 시저의 공포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시저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저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묻고 있는 거예요. 시저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라면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녀서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마가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음을 받았던 이들은 뜨끔했겠지요.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깊이 빠져든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겠지요. 오늘 이 시작과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주는 누구일까? 내가 매일의 삶에서 진정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신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마음 아파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이 마가가서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병고치심과 또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매번 신리 앞에서 갈등하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완전히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명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깊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를 감격적으로 사로잡을 때 모든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강력하게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실리들 있지 않습니까? 돈몇푼 때문일 때가 있고요. 좀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편안함, 잠깐씩 느끼는 행복감, 그런 기쁨들, 그런 욕망이 나를 위협해도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내면에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나를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신자입니다. 어떤 허상을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지식과 사실과 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신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 오늘도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이 혼잡한 시대 속에 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며 명예와 성공을 주고 평안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치요? 물론 그렇게 따르는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이 사실 외에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명분이고요. 기초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 있고요.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그저 하나의 어떤 무슨 종교 하나 가지면 위안이 되고, 혹이라도 만약에 지옥이라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우리가 따르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그날 심판관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는요, 때때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상의 힘과 신리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사람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폭군처럼 군림하며 사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기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아, 무엇보다도 기쁘죠. 질병에서 회복됐을 때 아주 기쁠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이 돼서 승진할 때 너무 기뻐서 한턱을 쏘기도 하잖아요. 집을 새로이 장만하는데 어떤 분은 산 지 6개월 만에 뭐 몇 천이 올랐다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뭐 복음은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쁨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 굿뉴스, 우리가 말하는 이 굿뉴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또 그냥 우울하고, 이 잠깐의 기쁨과 근원적인 기쁨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에 예수님은 유일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깊이 좀 들어가면서 이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감동과 기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어떤 신리 앞에 쉽게 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다시금은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잘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깨닫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그런 섬세한 뜻을 정말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마가복음을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 차례 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이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행동, 숨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깊으신 은혜와 은총의 빛 가운데 흔들림 없는 주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것이죠. 정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섯 개의 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개의 깨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즉 깨짐, 깨달음, 깨어있음, 깨끗함, 깨부숨입니다. 먼저 이 깨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이 깨어져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음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깨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깨뜨려야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이 깨달음. 그래서 그동안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깨달아 눈을 뜨는 순간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좀 더 젊었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다 들어서 힘 다 빠지고 깨달으면 일할 시간이 그만큼 너무 적은 것이죠. 깨달음은 빨리 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빨리 올수록, 깨달음이 깨달아질수록, 그래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이 깨어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영혼의 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이 게으름은요, 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있어요. 게으름은 자꾸 졸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은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영혼의 잠을 자게 되면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신랑 오는 소리가 들려도 잠자는 그 미련한 그 다섯 처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선전에 요즘 깨숙강 이런 뭐 음료 선전인가 있던데요. 이 깨숙강, 이게 제주도 이 사투리거든요. 깨숙강, 깨어났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에만 깨어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함인데, 그렇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홍수철에는 맑은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자꾸 때가 낄 수밖에 없지요. 내가 깨끗해질 때 깨끗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홍수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씻음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얼룩진 상처는 잘 지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점이 남지 않도록 날마다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깨는요, 깨부숨인데, 거룩함을 방해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깨부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버림의 요소가 꼭 있습니다. 이 버린다. 이 버림의 요소가 반드시 신앙에는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부술 것은 부숴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이 버림의 요소가 없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부술 것은 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오롯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열심을 내어 우리 자신을 정말 깨어 부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논리, 신리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말 명분 있는 신앙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의 명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받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요소들 저버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신앙의 명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리 앞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더욱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고받는 카톡을 통해서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전해지는 광고 소식들 여러분 잘 보시고 지금의 이 사태가 코로나로 인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이 속히 개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서로서로 또 믿음의 지체들 간에 서로 전화로 연락하시고 또 문자로 연락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 사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